Move it 밖에라 미덕 너무 shake it like that Magic 시간이 가면 또 씻은 듯이 다시 재생돼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에덴의 아침을 꿈꾸고 있어 가자 우린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좋아도